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세 끼 이상은 식사를 하는데 우리의 식욕을 강하게 자극하는 건 시각보다는 후각, 음식 냄새 같아요. 왜 절대 밤에 뭐 안 먹어야지 했는데 눈앞에 리얼한 음식 사진이 펼쳐지면 그래도 그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옆집에서 솔솔 새어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 이건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치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익어가는 밤 냄새, 또 채소들이 맛있게 볶아지는 고소한 기름 냄새, 버터향 극한 빵군 냄새, 또 갓 볶은 커피 냄새. 와, 이거 정말 좋죠. 네, 또 우리를 자극하는 이런 냄새들은 우리의 입맛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코끝만 살짝 스쳐도 괜히 마음이 울컥해지고 저절로 입안에 침이 고이듯이 마음에 추억이 고이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이별하고 돌아오던 어느 날 밤과 같은 알싸한 밤 공기, 또 잊은 줄만 알았던 옛사랑의 향수 냄새, 누군가와 함께 걷던 길에 바짝 마른 낙엽 냄새, 오랜만에 맡아보는 크레파스 냄새. 자, 오늘은 목요일. 저한테는 주말을 바로 앞둔 금요일보다 더 설레는 날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곳 제니 음악 카페에서는 어떤 향이 날까요? 네, 첫 번째 음악으로 뮤지컬 소울 차이드의 Just Friend 들으시고 오늘 목요일 코너 How are you? 이강연 씨와 저는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가족 휴가를 갔다 왔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네요. 네. 네. 애들 방학도 했고 남편도 그렇죠. 이제 일주일 쉬고 해서 저도 쉬고 해서 휴가 갔다 왔어요. 네. 어떻게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캐세드랄 코브 있는 데 갔다가 오고 그다음에 통가리로 쪽으로 갔다 왔죠. 네. 코스가 휴가 맞아요? 예, 2박 3일이었어요. 너무나 알차게 보냈죠. 예. 그러면 거기 트레킹 하신 거예요? 네. 와우. 어땠어요? 날씨가 좀 춥지 않았나요? 거기 네. 이제 비 오고 해가지고 그 이제 네. 숙소 주인하고 상의했더니 뭐 날씨 다 체킹해서 새벽 5시 출발. 그때 이제 날씨 괜찮다고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떠나는 날 아침에 이제 그렇게 트레킹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통가리로 네. 국립공원은 간다고 해도 날씨 때문에 네. 트레킹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맞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계획한 대로 가서 바로 하고 오셨네요. 네. 비 맞고서 다녀왔는데 새로 태어난 느낌? 그래요? 네. 너무 멋있어요. 정말 안 가보신 분들은 꼭 추천하고 싶은. 한번 정말 네. 여행할 때 한번 거길 꼭 들리고 싶었는데 네. 거기를 시간상 못 들리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네. 몇 년 전에. 가시기 전에 이제 체력 보강 좀 하시고. 좀 미리 준비해야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20km를 평지가 아니니까요. 네. 근데 물론 중간에 돌아오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딱 스탑 사인이 있고요. 네, 네. 여기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돌아가라고 딱 돼 있는데 돌아가는 길도 3시간인데 다시 그냥 넘어가지 하고서 갔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넘어가다 다시 오는 길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똑같이 와요? 아니요. 다른 곳이죠. 길로 오죠? 예,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예. 돌아가느니 그냥 가지? 트레킹 코스는 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첫 네. 곡으로는 제가 고른 게 이제 롤링 인 더 딥 아델 노래인데 네. 지난주 마지막 아델. 장식한 노래가 아델의 네, 헬로우였잖아요. 맞아요. 여보세요. 너 거기 있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였는데 이제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롤링 인 더 저희 딥? 이제 네. 작은 애가 신청곡이에요. 작은 애 신청곡. 작은 애 신청곡으로 이 영화를 영화를 보면서 이 노래를 들은 이 노래 뭐야 그랬더니 작은 애가 이제 알려줬는데 부산행을 저희가 봤어요. 여기 이벤트 시네마 할리우드에서 봤는데 저도 봤어요. 괜찮았죠. 네, 좀비 영화 보고 감동받기는. 그러니까 이제 좀비 영화 참 생각 많이 해주게 하는 좀비 영화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눈물이 철철 나면서 뭐 좀비 매니아들은 저 따위 뭐 신파를 넣었냐 어쨌냐 막 말씀은 많지만 좀비로서 뭐가 좀 조건이 안 맞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매체가 네. 뭐 좀비든 네. 매개체가 네. 뭐 사람이든 내가 좀비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으며, 그죠? 내가 남을 물어뜯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으며. 어쨌거나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잖아요. 그 후로 이제 애들하고 지금 좀비 영화의 신화라고 한 28주 후를 봤어요. 저도 왠지 보고 싶긴 했는데 선뜻 이렇게 안 나가더라고요. 생각 밖으로 그렇게 무섭진 않았고 28일 후를 또 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신의 저주 이런 걸 이제 보려고 지금 쫙 다 이제 매겨놓긴 했는데 28주 후에 나온 노래예요. 이 노래가 Rolling in the Deep 아델의 노래. 어떤 노래인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네.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Finally I can see you crystal clear. Go ahead and sell me out and I'll lay your ship bare. See I'll leave with every piece of you. Don't underestimate the things that I will do.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The sky 선입견인가요? 선입견? 좀비 영화 하면 음악이 좀 너무 좀비 영화 하면 음악이 네.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인간적인데요? 네. 좀비 영화 요새 보면서 저런 영화 왜 만들어야 되지? 그 우리 애들 늘 얘기하는 진지충 생각을 또 하게 됐죠. 네. 왜 저런 영화 뭘 말하고 보고. 싶은가? 드라큘라에서 뱀파이어 영화까지 좀비까지 요새 그죠? 근데 그런 사회현상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뭐 한 디스트릭트에 모아놓고 이렇게 막 나가면 죽고 몰려다니고 막 도망. 아 이게 뭐 그 이런 모습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디스토피아잖아요. 예전 영화에서 보면 아 그냥 예. 글쎄 저는 뭐 좀비 영화를 저도 그 전에 이렇게 많이 접해 보지를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부산행을 접하면서 글쎄 그냥 좀비 영화 막 시끄럽고 잔인하고 무섭고 그런 걸 왜 봐? 그런 걸 왜 봐? 이랬죠. 그러다가 예.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뭐 전문가 영화 평론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말이 많더라고요. 좀비 네. 전문가들은 네. 저건 좀비 영화가 아니다. 네. 좀비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 상충되지 않고 맞지 않고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해서 좀비 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런 남의 작품 보고 이 왈가왈부 평가하는 사람들 말들은 예전에 왜 평론가들 말 막 하늘처럼 믿었잖아요. 믿는다기보다 이제 막 미리 읽어보고 뭐 나중에 읽어보고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잘하시면 만들어 보시던가요. 이거죠. 제가 예전에 SBS 모니터 할 때 네. 김수현 드라마 막 엄청 씹잖아요. 네, 김수현 씨. 네, 모니터들 뭐 워낙 하는 일이 그거니까 씹는데 김수현 씨는 끄떡 안 하잖아요. 그렇게 잘하면 만들어 보든가. 늘 하시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창작자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또 그게 또 그 역할이니까 네, 그걸 네. 뭐 취할 게 있으면 취하면 되는데 하여튼 네.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아 글쎄요 뭐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게 영화에 나오는 좀비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네, 제 주위에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아, 저 모습이 참 우리 사회 모습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정말 무거웠죠. 그 뭐 네. 다른 사람을 떠나서 일단 네.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볼 때 네. 시각화시키지 않을 뿐이지 못할 맞아요. 뿐이지 그걸 네. 영상에 대해서 바깥으로 쏜다면 네. 뭐 좀비 영화 저리 가게 무섭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상 그런 걸 보면서 아, 그 다시 한번 좀 나를 짚어보고 네. 그리고 또 사회 현상을 볼 때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참 답은 간단해요. 답은. 늘 심플한 게 진실이죠. 근데 이제 네. 그걸 싹 피해서 참 네. 복잡하게 사는 게 네. 우리가 네. 아닌가 맞아요. 싶어. 맞습니다. 일단 네. 좀비 영화 참 네. 롤링 인 더 딥 이 노래 듣고 다음 이런. 곡으로 고른 건 마룬 5의 맵스인데요. 이건 역시 작은 아이 이제 신청곡인데요. 아, 이 수준이 네. 작은 아이가 몇 살이에요? 수준이라기보다 요즘 이제 텀브레이크잖아요. 그렇죠. 뉴질랜드에 네, 계신 네. 교포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런 텀브레이크가 정말 감사해요. 그래요? 예, 한국에 있었으면 과연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을까? 그러네요. 좀 제대로 즐기고 계시니까. 예, 즐기고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다니다 보면 아, 힘들다 싶으면 딱 2주 쉬잖아요. 그 어느새 공부하고. 예, 어느새 적응이 뉴질랜드 생활에 적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쉬었다가 또 공부하고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런 교육제도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방학 때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뭐 하고 지내십니까? 그래서 애들 이제 글쎄요. 요즘 일상에 이제 저는 휴가 끝나고 아침에 도시락 싸고 네. 정말 감사해요. 이제 남편이 와서 남편 도시락과 제 도시락을 싸서 아침에 같이 나오고 애들 이제 먹을 거 챙겨놓고 나오고 애들은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고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네. 참 그걸 또 감사하게 생각하시니까. 네. 아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어떻게 남편 도시락을 내가 싸지? 그렇죠. 네. 이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저번에? 이제 3주 차예요. 아우, 네. 꽤 됐네요. 네. 저희가 벌써 그렇게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남편 도시락 싸고 내 도시락 싸고 이렇게 같이 아침에 나오고 이거 평생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둘이 예, 부부가 같이 예, 맞아요.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국에서 참 있을 예, 수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는 상상 못할 맞아요, 일이죠. 맞아요. 예. 아이들은 이제 제가 좀 예, 조금만 챙겨놓고 나머지는 지들이 다 챙겨 먹고 집에서 또 막 띵가띵가 놀고 있고 그런 걸 그냥 편하게 바라볼 수 있고 정말 감사한 삶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어떻게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시기가 걔네한테 없을 거예요. 예. 글쎄요. 10주 네. 제쯤에 와서 10주 공부하고 2주 쉬고. 네. 아니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2주를 쉬나 저는 그랬어요. 힘들죠. 근데 네. 아이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 적응하고 네. 뭐 지금 애들 뭐 제가 일하니까 그전에는 방학 되면 뭐라도 같이 했는데 또 그 시간도 또 아이들한테는 네.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소중한 시간이죠. 네네. 그럼 두 번째 아이의 신청곡 맵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I'm changing all of the stations. I like to think that we had it all. We drew a map to a better place. But on that road I'm so good for. Oh baby, why did you run away? I was there for you in your darkest times. I was there for you in your darkest night. But I wonder why. 마룬 5의 맵스 듣고 왔는데 와 오늘 좀 네. 저기 신세대 노래로 나갔죠? 어, 네. 그래서 좀 확 뒤로 가보려고. 아 갑자기 앞에 두 곡은 지금 예. 뒤까지 들은 거는 예. 네, 그런 그 분위기로 다음 곡이 맨앳워크의 다운 언더인데요. 이게 1982년 노래예요. 그때 뭐 하셨나요? 중고등학교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고등학생이었는데 네. 이 노래를요 지난주에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냐면 이거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들어보면 네, 아시겠죠? 어디서 들었냐면 이제 저희가 티앙아에서 캐시드럴 코브를 갔다가 투랑이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투랑이에서 이제 통가리로 크로싱을 하려고 새벽에 이제 네네. 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통가리로에서 투랑이에서 묵었던 백패커스에서 독일 청년 두 명을 만났어요. 피터하고 티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네 명이 다 가기는 무리였고 저랑 이제 큰애만 선발대로 나섰고 다행히 피터하고 티스 독일 두 청년이 간다고 하길래 잘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이제 날씨 체크해줘서 오후에 엄청 비가 오니까 새벽에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해가지고 이제 5시에 출발하기로 해서 결국 출발한 시간은 이제 5시 40분이었어요. 40분에 이제 차를 타고 한참 갔어요. 한참 가서 그 망가테포포라는 카팍 주차장까지 가는 길도 한참이더라고요. 그 새벽에. 여기에서 망가테포포 카팍에서 출발해서 케테타히? 케테타히? 케테타히 카파까지가 이제 통가리로 크로싱이에요. 아. 20km고 도보로 6시간 반이라는데 7시간 넘게 네, 저는 걸리죠? 7시간 넘게 걸렸죠. 그렇죠. 저랑 큰 애는 독일 두 청년은 용암 위를 날아다니고 아, 걔네 쩌는 체력. 어쨌거나. 근데요, 이 망가테포포로 가는 네. 차 안에서 네네. 이 젊은 독일, 제가 봤을 때 뭐 18세예요. 얘네 또 꼭 이 나이에 짐나지움 졸업하고 이쪽으로 놀러 오잖아요. 아, 20대 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짐나지움 졸업하고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진로를 정해요. 제가 이제 캔베라 학원에서 있으면서 네, 독일 네, 청년들 네. 많이 만났거든요. 네, 네, 네. 드미오페어로 많이 오니까. 그런데 네. 18세에 이런 데 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 진로를 정확히. 세계를 여행하고 일하고 하면서 정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대학교 과를 정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거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얘네 18세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얘네가 39세인가 40대 후반인 내가 어리게 느껴지는. 내가 미성숙하게 느껴지죠. 이런 애들은 정말 성숙한 애들이죠. 어쨌거나 얘네가요. 그 차 안에서 라디오 그 본인들의 이제 핸드폰에서 노래를 틀어주는데 다운언더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 외에 모두가 올드팝송이에요. 80년대. 본인들 태어나기 전 노래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내가 오 이거 완전 나 다 아는 노래고 올드팝송인데 어떻게 이런 걸 듣냐고 그랬더니 자기 세대 노래는 아니지만 좋은 노래라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가는 내내 이게 올드팝송을 틀어져가지고 참 아, 이 네. 젊은 애들 배려심 진짜 일부러 그렇게 들으신가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그 차 안에서 들었던 노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생각나시겠어요? 생각날 것 같아요. 독일 청년과 피터 티스 정말 고마웠어. 아 정말 고마웠어요. 발걸음 맞춰주고 같이 올라가서 얘네 아니었으면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친구들도 강윤 씨를 만나서 새로운 경험 좋았을 거예요. 아, 분명히. 예. 참 동양 늙은 아줌마 만나서 들어보실까요? 네. 피터와 티스한테 고마움을 전하면서 네. 네. 다운 언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호텔 구포모 하나 두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두어 맞춤 여행 하나 두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두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두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Your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이게 독일 청년들 뭐 피터하고 티스 그 두 네. 청년의 뭐 배려심이라고 할지 어떻게 알 수 없지만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엄청 오래된 정말 그런 노래네요. 제가 보기에 18세 청년들이 오래된 노래를 듣죠. 근데 참 18세 이렇게 그러니까 두 친구겠죠, 둘이. 네. 그렇죠. 네. 친구 둘이서 네. 여행을. 네. 뉴질랜드 온 지 7일째래요. 보호자도 없이. 남성 보호자가 없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걔네가 보호자랑 온다는 거는 걔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고. 제가 이제 늘 2년, 거의 2년 독일 애들하고 많이 학원에서 있어가지고. 뭐 얘네 보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만약에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고 얘네를 처음 봤고 했으면 네. 굉장히 인상 깊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독일 애들 보는 게. 네네. 그 청년들도 네. 그랬겠네요. 편하게 대해주니까 네. 이상하게 안 보고 네. 아시아니.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공동부엌에서 만났는데 이제 처음에 말은 들었어요. 주인한테. 주인이 이안이에요. 아. 오클랜드에서 8년 살다가 내려갔대요. 아. 네. 투랑이로 내려가서 네네. 백패커스를 하고 있는데 A+ 사무라이 백패커스입니다. 아. 내가 이안이라고 이름만 알려주길래 성이 뭐냐 그랬더니 사무라이래 그랬더니 사무라이? 농담하냐 그랬더니 자기 진짜 자기 성을 싫어한다고 막 이러는데 정말 저는 그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 사람 막 농담 섞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명을 봤더니 진짜 사무라이인 거예요. 이안 사무라이인데 그 아이들 셋하고 또 리즈라는 부인하고 같이 그 백패커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 참 재밌게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 이제 통가리로 크로싱 뭐 계획도 짜주고 하면서 네. 이제 그때 내일 가고 싶은데 라는 제가 운을 띄웠더니 독일의 두 명도 점원보이 둘도 갈 거라고 얘기를 그때 딱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공동부엌에서 그 점원보이로 보이는 두 명이 밥을 해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이 아니죠. 이제 스파게티에다가 콩 통조림 이제 끼얹은 거죠. 네네. 그거 두 개를 한 접시 딸랑 이제 한 사람이 한 접시 딸랑 들고 스파게티에다 콩 그 통조림을 다 먹은 다음에 식빵으로 싹 닦아가지고 딱 오로지 한 자식이 딱 나오는 참 컨비니언트한 아. 삶이죠. 근데 우리 식탁을 딱 봤더니 뭐 있었어요? 우리 식탁을 봤더니 뭐 밥에 김에 뭐 반찬 김치에 뭐 또 그 근처에 뉴월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뉴월드에서 또 저는 또 식구들 뭐 샐러드 이런 것도 이제 뭐 해주고 싶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차렸더니 다들 와가지고 누구 생일상이냐고 너네 평소에 이렇게 먹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평소에 이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참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걔네 그렇게 아 걔네 그 한 접시 딱 싹 그 식빵으로 예, 마무리 뭐 절에서 스님들 하듯이 예, 싹 닦아서 먹고서 딱 일어나 참 컨비니언트한 삶이구나. 그 걔네 둘이서 이제 저희가 그 침대 네 개를 69달러에 하룻밤 1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booking.com 들어가면 네. 오늘의 핫 딜로 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렇게 반값 이상. 예. 저도 그래서 그거 탁 잡아 가지고 이제 예약을 한 건데 걔네는 늘 가장 싼 곳에서 머물면서 가장 컨비니언트한 삶을 살죠. 그리고서 그 나머지 시간을 굉장히 충족되게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외의 것을.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쓸데없는 보여주고 막 이런 것에 돈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 일단 뭐 많이 익숙하시다니까 그런 네. 일을 하면서 접하셔서. 네. 근데 뭐 일단은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고 네, 간다고 해도 네, 그렇죠. 그래서 선뜻 네, 이렇게 이 얘기 하다 말았잖아요. 공동보호에서 이제 걔네를 딱 보고 아 쟤네구나 생각이 들어서 어 너네 내일 갈 거냐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서 언제 출발할 거냐 그랬더니 9시에 출발하겠대요. 그래서 아, 내일 날씨가 어떻고 해서 나도 가고 싶긴 한데 이제 그러고서 헤어졌는데 이한 주인이 네. 이제 아 내일 날씨 이제 막 체크해 주더니 일찍 출발할수록 좋다고 그래서 아 쟤네는 9시에 간다는데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더니 걔네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시간 체크를 해주고 하면서 너네한테 뉴 마더가 생겼다 그러면서 뉴 마더를 모시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우리 큰애랑 네네. 그 독일 청년들이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이제 걔네는 정말 성숙한 거죠. 진짜 성숙한 거죠. 걔네 아니었으면 정말 엄두. 걔네는 뭐 지도 딱 보고서 바로 운전하고 바로 가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 방향 감각에 대해서 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참 더불어서 잘 갔다 온 거죠. 그러네요. 아, 정말 멋있었어요. 생각지도 네. 않은 선물이었네요. 네, 정말 멋있었고 그 비 맞으면서 손 꽁꽁 얼고 눈을 밟고 4년 만에 처음 봤어요. 뉴질랜드 와서. 날씨가 추웠을 거예요. 지금 가셨으면. 그 뭐 블루레이크랑 에메랄드 레이크도 다 얼었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 광경을 언제 볼 수 있을까 네. 싶더라고요. 네, 네. 제가 갔다 와서 이제 뭐 네이버 토탈 다 찾아봤더니 네. 저처럼 이런 날씨에 갔다 온 사람들은 드물더라고요. 네, 다 이제 여름에. 네, 예, 여름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여름에 단체로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 단체로. 네, 사진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가신 분들도 없고 네, 그 중간 중간에, 지점까지만. 근데 저는 그걸 다 통과했고 그 날씨에 그것도 이제 큰아이와 같이 이제 걷는데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서로 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든데 제가 걸으면서 그랬어요. 야 다시 태어나는 느낌 안 드냐 그랬더니 죽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꽁꽁 언 손으로 그 비 맞으면서 카메라 꺼내서 사진 찍어주고 그 교감을 어떻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그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네. 따라와주고 같이 가고 같이 걷고 이랬던 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뭐라고 안 해요? 아, 좋았다고 하죠. 되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주차장에 도착을 딱 했더니 그 주차장 이름이 케테타이죠. 케테타이 주차장 도착을 했더니 이제 남편하고 작은 애가 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작은 애가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어디서 안단 말을 함부로 하냐고. 너가 뭐를 하냐고 우리 둘이 화를 벌컥 냈었어요. 동시에? 어디서 안단 말을 함부로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건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해보지도 않아놓고 안다는 말을 한다는 건 참 그건 매너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캐트타이 카팍에서 우리가 다시 그 독일 두 청년을 그 망가테 포포 카팍까지 데려다 줬죠. 여기에 이제 걔네 차가 주차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예, 참, 평생 처음에는 해보는 거였고, 네. 또 잊지 못할 거고, 다음에는 좀 더? 좀 더? 이렇게, 예. 좀 더 길고 좀 더 먼 곳 이런 거 도전해보고 싶은 예, 생각이 움틀거리고 있죠. 네. 어젠가 네. 그 저기 수요일 수다방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도전과 시작이라는 얘기로 자기 인생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도전하게 됐고 도전하고 바로 한방 내지는 시작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그때 도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되게 거창하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냥 한 발짝 내딛고 뒤로 안 돌아보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맞아. 네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가는 거 계속 keep going 하는 거 참 도전이란 단어가 참 멋있기도 하고 뉴질랜드에 뉴질랜드가 저한테 주는 선물이 그런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할 수 있게 네. 모르잖아요. 네. 다 처음 해보는 그러니까, 거고 이걸 해도 저걸 해도 그치만 내가 하는 거 그게 도전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게 별 큰 게 아니고 내가 모르고 이거 정말 모르는 거죠. 이거 손가리로 크러싱 그렇죠, 그렇죠. 정말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시는 분들 보니까 네. 가기 전에 저는 운동도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이 하고 네, 이제 운동이야 저는 평소에 하는 거고. 예, 체력은 있어야 됩니다. 네, 진짜로. 예. 허벅지 체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가서 저기 아예 중간에 그냥 포기하게 되니까. 예, 허벅지 근육이 정말 필요하고요. 제가 오클랜드 마라톤 할 때도 느꼈는데 그때도 18세 독일 소녀들하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보고 너 정말 빨리 뛰더라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허벅지 그가 뭐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요. 나름. 평상시에. 네, 허벅지 근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지. 그때도 느꼈는데 이번에도 정말 느꼈어요. 네. 아, 나도 만들어 봐야겠다. 네. 허벅지 근육이 생명이에요. 네. 글쎄, 그리고 근육이 없어서 죽는데요, 사람이. 네, 맞아요. 아, 이제 가고 싶네요. 네. 저도 가보고 싶네요. 언제 가볼 수 있을라나. 마음 먹으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고른 곡은 I Swear인데 네. All for One에 딱히 이유는 없고요. 네. 언젠가 들었는데 이 노래가 딱 언뜻 떠오르는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내가 맹세한 건 뭐고 맹세할 건 뭐고 맹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맹세한 게 뭐 있으신가요? 글쎄요. 맹세를 우리가 뭐 무슨 맹세를 해야 돼요? 이제 뭐 대중가요에서 나오는 맹세한다는 건 난 널 사랑할 그렇죠. 거고 평생 지킬 거고 뭐 이런 네 곁에 거잖아요. 네 곁에 있겠다 뭐 이런 네. 거죠. 이런 근데 거잖아요. 뭐 그런 약속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나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네, 뭔가를 태어나는. 잡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그렇죠? 살아봐라. 살아봐라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 저 맹세가 참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참 허무하구나. 그렇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맹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바뀐다는 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닌 거고 그렇죠.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용기일 수 있는 거고. 도전하다 보면 네. 바뀌잖아요. 네. 생각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예, 내 마음도 바뀌는 건데 그 바뀌는 걸 못 봐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죠 또. 그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예. 그 틀 안에 나오면 안 되는 예. 약간 그런 게 또. 그런 게 또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그 주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참 맹세란 것은 부질없는 것인데 꼭 그러네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또 이 맹세가 아닐까. 뭘 지키고 싶은 된, 건지 네. 글쎄요. 본인은 알고 있을까요? 뭐 오늘 노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 참 알겠어요. 질문을 남기는 맹세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서 우린 여기서 네. 인사드리고 또 다음 주 안부 네. 물으면서 네. 네,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이 참 편하고 저는 뭔가 이렇게 정리되는 시간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마음이 맞는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게 뭐 어떤 주제이든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어도 그것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저한테는 참 이게 힘이 되는 힐링되는 시간 같은데 네, 여러분. 노래 나간 시간에도 얘기가 많은데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뭔가 생각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뭐 본인과 대화 아니면 그런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뭐 그런 대화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이것처럼 한번 질문 던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및 다음 시간 얘기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두 번이나 봤어요. 그래요? No Country for Old Men인데요. 코맥 메카시 이제 원작 소설을 영화한 거고 엄청난 상을 받은 영화죠. 네. 각색상을 비롯한. 근데 이제 저는 못 봤네요. 죄송하지만 한번 보시면 네네.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도 그러니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쨌거나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화를 볼 거고 책도 한번 다시 볼 건데 그때의 저랑 지금의 저는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영화가 또 다르게 보일 것 같고 책도 다르게 읽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는 뭐 이렇게 잔인한 영화라고는 할 수 있지 소재일 뿐이죠. 그러니까 소재일 뿐. 그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강렬하거든요. 그렇죠. 부산행과도 비슷해요. 좀비를 보고 좀비를 네네. 소재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데. 네, 사실은 부산행보다도 엄청나게 깊숙한 영화죠. 아, 그래서 한번 이제 시간 되시면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나눌까요? 좋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하와이를 물으면서 네네. 시작하죠.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I swear by the moon. And the stars in the skies. And I swear, like the shadow that's by your side. I see the questions in your eyes. I know what's weighing on your mind. You can be sure I know my part. 'Cause I stand beside you through the years. You'll only cry those happy tears. And though I make mistakes, I'll never break. By the moon and the stars in the skies, I'll be there. I swear, like the shadow that's by your side, I'll be there. For better or worse, till death do us part, I love you with your dreams with these two hands. We'll hang some memories on the walls. And when just the two of us are there, you won't have to ask if I still care. 'Cause as the time turns the page, my love won't age at all. 살다 보면 굳이 안 들어도 될 소리일수록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 또 옆에서 남의 하는 이야기, 마음에 없는 칭찬, 거슬리는 농담, 나에 대한 험담. 안 듣고 싶은데 들리죠. 어느 한가한 오후 모처럼 쿨 같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들려오는 확성기 소리처럼 크게 또 아주 성가시게.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소중한 소리들은 그렇게 아무데서나 크게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 또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또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 누군가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는 소리. 우리가 찾아서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죠. 쓸데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들어야 할 소리에 귀가 크게 크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지난 6월 6일에 제가 떨면서 시작하게 된 제니 음악카페가 어느덧 오늘로서 89회차 방송을 하고 있네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로써 저는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 제니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린다는 말이 너무 식상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하니 또 이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SPN 남태평양 선교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로운 진행자와 또 새롭게 만나 뵙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마지막 멘트 바꾸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결국은 바꾸지 못하고 떠나네요. 네, 여러분 아시죠? 저녁 맛있게 드세요.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레지나 스펙터의 How. So baby, how can I forget your love? How can I never see you again?